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경축하는 군중대회가 시 군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했습니다. 대회들에서 발언자들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는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에 기치 높이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분수령을 이루는 승리와 영광의 대회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70일 전투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 당의 구럼없는 공격정신과 자강력 제1주의,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계속 혁신, 계속 전진, 연속 공격해 나감으로써 말리마 시대의 새로운 비약적 성과들을 창조해 나갈 때 대해서 그들은 강조했습니다.